해 You know baby 둘의 얼마나 비 숫자 다 이끄 두제 개헌 모자에게 야바 내 자갱에 Looking for now. Let's break.